못했어. 왜? 그냥 일을 집 나가시니까 호텔로. 어, 그러시? 그럼 밤에 해. 밤에? 아 옛날 아기 때. 지금 저 제주도에 계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좀 물어본 거는 공부 아니 선생 노릇을 좀 해본 사람은 금방 그게 좀 있는데 학생들이 쉽게 가르쳐주면 선생 자기가 이제 들으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이해가 잘 되니까 아 쉽구나 생각해. 쉽게 가르쳐주면 쉽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선생이 참 쉬운 걸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을 쉽게 생각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ROTC 알겠나? 어? 왜 뒤에 숨어 있나?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최근에 제가 그 운영에 참여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 역사 연구 입문이라는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뭐 질문을 올려서 이렇게 지금 계속 티격태격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그 형식적으로 굉장히 평등하잖아요. 강연이라는 사람하고 그 아이디의 그 사람하고 평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형식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즉 그 사람이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한 공사학번 학생인데 공사학번 학생하고 80학번이잖아 내가. 나하고 그 사람하고 학번 차이가 24년이야. 그러니까 그 간격이 딱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만큼은 그 학생이 요만큼은 해야 그걸 놓고 내가 뭐라고 말을 걸 수 있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레포트를 내야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잖아요. 무작정 선생님 저하고 좀 대화 좀 나누시죠 이러면 내가 저녁밥 뭐 먹을까 이런 얘기 외에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지. 뭐 학술적인 대화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되게 그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무차별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급수를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은 분들은 가령 이재열 씨가 내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2월 달부터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재열 씨한테 그동안 우리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 못하죠. 그냥 좀 더 이게 익히기나 하겠다 우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토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선생하고 학생 사이에는 토론이 거의 일어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이라는 건 나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토론식 수업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안 하냐? 토론식 수업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념이 통일돼 안 돼 있는 상태고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토론식 수업 할 수 없어요. 선생하고 학생 사이에는 묻고 답하기가 있을 뿐 토론은 불가능해. 토론은 맞먹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토론 이건 거의 불가능하대. 상식 어때? 토론할 수 있어 나하고? 토론 한번 해볼까? 예전에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그지? 그지?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해결철학을 전공했는데 자네 나하고 해결철학에 대해서 토론할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이거든. 딱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해갖고 복학해가지고 이제 인문서를 읽는 사람이 나하고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전공 아니고 나도 전공 아닌데 뭐 아니 전공 아니어도 난 시험을 본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 그럼 토론 안 돼. 그거는 서로 이렇게 갖춰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요 주말 이렇게 지내면서 제일 괴로웠던 게 딱 답이 떨어지는 과목을 전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학 전공하는 것은 이게 다 만만해 보니까 철학 전공자라는 게.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그 어디 가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할 때 원칙을 딱 하나 새겨두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만 쓴다는 것을. 그걸 딱 원칙을 새겨놔야 돼. 안 그러면 막상 만나보니까 엄청 이 글은 엄청 막 키워드 워리어로 전사 수준으로 썼는데 그놈 만나보니까 무지하게 찌질한 놈이더라. 이게 온라인의 인격과 오프라인의 인격이 완전히 그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예전에 그 알레스텔레스 사이트에 정유 뭐라고 하는 사람이 깽판 칠서 있었어. 뭐 강요한 진짜 막 개새끼 막 욕하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도 안 하고 쥐 사는 광서구 화곡동 무슨 미성 무슨 아파트 뭐야 주소도 딱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 새해 딱 돼서 1월 연초에 새해 기념으로 내가 갔어. 갔어요. 핸드폰 번호도 적어놨더라고. 갔어. 가가지고 내가 가죽잠바 입거든. 가죽잠바 입고 머리 완전히 기름 발라가지고 딱 붙이고 가죽장갑 딱 끼고 딱 핸드폰 걸었지. 나 강유원이야. 좀 내려와. 내려왔더라고. 잠바 입고. 코 줄줄줄줄 흘면서 이러고 있어. 하지마. 네. 그럴 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건 그 사람을 비판을 하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해. 예? 아시겠죠? 저도 가끔 어디다 이제 외부 이게 매체에다 기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야. 기고 같은 걸 할 때도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더 심한 말도 쓰고 싶지. 그런데 딱 그때 저도 원칙을 세워서 아, 그 사람을 얼굴을 마주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만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돼. 안 그러면 힘들지. 근데 나는 그 게시판 들어와서 그 상훈 읽어봤어?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 저도 알아요. 자네 학교 다니나? 네. 어떻게 알아? 훅스라이프에서 봤어? 네. 저 아는 사람들이랑 알게 되었고요. 아, 그래? 근데 그 사람 보면 그렇게 용감한 사람 아니야. 어? 눈도 못 맞추고 소심해. 내가 알아. 근데도 거기서 막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래서 아, 이게 인격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 한 줄 쓰라고 했어.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렇게 쓰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상훈 나 알겠구나. 너희 학교 다니지?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어? 아,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지? 아, 자꾸 앉으려고 버티기다 보니까 스스로 무서워서 계속 그러니까 글을 쓰면 스스로 강연 선생님이 애초에 이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하는 것이 증명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질라 그러면 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 져야 돼. 그냥 이렇게 아, 모릅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가르쳐주는데 버티면 지는 거야. 버티면. 운동을 배울 때도 그러거든. 운동을. 내가 번역한 그 이상한 경제경영서 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달인 내가 지었는데 그때 SBS 달인 거기 그걸 보고 내가 그때 한참 그 좋아했거든. 막 만두 만드는 달인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프로판 가스 두 개로 돌리는 달인 이게 정말 압권이었어. 아, 나 그런데 매료돼가지고 계속 나도 집에서 막 프로판 가스 거기다가 해볼까 막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와. 그 책을 쓴 사람이 합기도의 도사님이에요. 근데 유도를 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이종 운동을 서로 다른 운동을 한 사람끼리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유도 막 4단 5단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도 4단 5단 되는 사람들을 합기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러 종류 이제 유도 잘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합기도에는 초보자잖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도 4단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합기도의 규칙에 따라 하면 한 일주일만 해도 굉장히 일취월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뻗팅기고 이런 사람은 결국 못하는 거야. 그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게 그 섹션의 제목이 뭐냐면 기꺼이 복종하라. 기꺼이 복종하라. 안 할 거면 혼자 하면 돼. 혼자 독학하면 돼. 혼자 독학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혼자 방에서 하면 돼. 공부라는 게 별거 있어요? 그죠? 혼자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배워야겠다.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제일 첫 번째가 기꺼이 복종하라. 기꺼이 복종하라. 여기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 있어요? 차 몰고 다니면서? 황동민 씨 내비게이션 써요? 왜 안 써요? 내비향이에요. 내비향이에요? 별명이? 아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로로 긴 거 보면 화면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지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앞으로 목적지까지 이게 단계가 나오잖아요. 선생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거거든요. 학생은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그 내비게이션처럼 아, 네가 내비게이션을 했잖아.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삑뽁 삑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걸 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니까 길을 떠나려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에게 묻는 거죠. 제가 경기도 안성 근처에 있는 무슨 절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 절이 제일 좋아 해갖고 내비게이션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무작정 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니 미를 니 내비게이션? 내가 내비황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계속 가봐. 그러면 결국 어디가? 동해 바닷가에서 절벽 위에 낙산사 앞에 딱 가있게 되지. 한 번만 밟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낙산사 앞에 가서, 그죠? 아니면 문무왕 해중동 보러 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는 기꺼이 복종하는 거. 선생한테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혼자 공부하면 안 되고 기꺼이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가 있는 데선 선생님을 욕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 해. 그 특징이에요. 학교 담임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선생 욕하는 아이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공부라는 게. 상훈 많이 배웠지, 이번에 그 게시판을 지켜보면서. 네. 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삽질되는구나. 그죠? 많이 배웠을 거라. 모르면 물어보면 될 텐데, 아니, 04학번이 80학번한테 물어본다고 그게 흠되나?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너는 몇 학번이야? 고등학교 학번으로 말해봐. 응? 건너야 몇 학번이야? 2009? 응, 고등학교 공부학번. 귀염둥이. 자식. 볼에 살만한 놈들은 아주. 자, 오늘 법의 정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법의 정신 이 도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 듯한데, 내가 잊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 숙제 내준 거. 안심하기엔 아직 일러. 지난주에 숙제 내준 거. 오늘 발표해야 돼요. 써오는 게 아니라 발표해야 돼. 발표해서 여러 사람이 앞에서 발표하고 욕먹고 이제 그런 시간. 기꺼이 복종하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도표 제가 85페이지 도표를 좀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85페이지 도표를.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 말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학문은 정신학. 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은 하나는 엄밀한 학이 있고 엄밀한 학. 그 다음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적 학이 있어요. 역사적 학이라는 게 역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뒷받침으로 해서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학.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에서도 그렇고 존 노크에서도 그렇고 그런 학문들은 데카르트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학을 추구했죠. 확실한 학. 근데 지금 몽테스키에를 이렇게 보면 확실한 학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중시하고 엄밀하게 똑 떨어지지 않는, 답이 똑 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학문들은 사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큰 위협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1 더하기 2로 딱 답이 똑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똑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쳐요. 똑 떨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흔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자기가 진보라고,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많이 참조해요. 근데 마르크스가 한 말 중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과학적 사회주의를 내세운다고 이른바 알려져 있어요. 요 과학적 사회주의. 근데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연과학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나기 쉽잖아요. 근데 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생기는 건데, 독일어로 과학이 비센샤프트예요. 비센샤프트.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은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그러니까 독일어, 아, 요새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건옥은 비센샤프트의 형용사항이 뭔가? 비센샤프트 리히야. 근데 어쨌든 요것을 영어로 옮기면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인데 우리가 사이언스라는 말은 과학이라고 옮겨도 되고 학문이라고 옮겨도 되죠. 근데 되게 이제 과학이라고 옮겨요. 과학이라고. 그러면 비센샤프트 리히어스 조지알리스무스 이걸 된 것을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으로 옮겼어요. 영어로. 그럼 그걸 보면 과학적 사회주의가 되죠. 그럼 이제 딱 과학적 사회주의 그려보면 자연과학처럼 이해가 돼.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과학이라는 말을 쓰잖아. 되게 이해되잖아요. 열이면 아홉이 자연과학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사실은 독일어 비센샤프트라는 말은 자연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르크스 당시에 비센샤프트라는 말이 자연과학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굳이 하자면 학문적이라고 번역을 해요. 학문적. 그러니까 헤겔이 쓴 책 중에 비센샤프트 데어 로기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옮기면 사이언스 오브 로직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옮길 때 영어로 된 사이언스 오브 로직을 가지고 옮기면 논리의 과학이라고 옮겨지기 쉬워요. 근데 그냥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논리의 학문 그래도 돼요. 근데 학문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비센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알미에요. 암, 알지자. 샤프트가 뭐냐면 구조예요. 그러니까 알매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걸 쪼개서 보면 그러면 체계적인 지식 이런 뜻이래요. 비센샤프트가. 그래서 학문적 또는 체계적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번역이 돼요. 그러면 학문적이기보다는 사회주의는 사회 이념이니까 학문적이기보다는 체계적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겠죠. 공상적 사회주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뜬금없는 얘기만 몇 마디 했는데 마르크스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태, 이 자본주의 사회 소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처방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체계적 사회주의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학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계몽주의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몽주의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계몽주의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늘어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에게 레포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번 낸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글을 어떤 식으로 쓴다 이게 알아.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옆에다 이게 고쳐서 적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니는 무식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요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되거든. 근데 가령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되새겨봐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투철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호소력이 떨어져. 설득력이 없어. 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 사람 움직이는 힘이.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거든요. 바뀌었어요? 이지열 씨 이거 강의 듣고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바뀌었으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마르크스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근대 계몽주의의 아들들이에요. 누구나 다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보편적인 이성에 호소해서 정확한 지식을 주기만 하면 누구나 다 똑바로 생각이 바뀐다. 이런 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과학주의자들이에요. 과학. 넓은 의미에서.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석충, 그치? 스스로도 많이 안 바뀌잖아. 계획은 세웠는데 항상 계획은 어긋나고. 응?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거울 깨려고 집에 거울 안 놔두지 막. 얼굴 보면 짜증나니까. 응?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수업분들 엉망으로 만들고. 창의하고. 그래도 석충이 훨씬 나. 얼굴도 하얗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의 근거에서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고 진리의 기준을 세워왔던 시대가 지나서 근대가 되면 보편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뭔가를 세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차가운 거야. 사람을 움직이기 어려운 거야. 그게 도서관에 있어요. 에드와르트 푹스의 풍속의 역사. 까치에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도서관이 도서관에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에드와르트 푹스의 여러분들 에드와르트 푹스가 쓴 풍속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치 출판사에서는 네 권짜리로 돼 있어요. 네? 에드와르트 푹스 푹 찌른다 할 때 푹스 칼을 찔렀을 때 나는 소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푹스 그 사람이 쓴 풍속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필독도서예요. 필독도서 꼭 읽어봐야 돼요. 이거 읽어봤어. 근데 왜 안 적어? 적었어요. 푹수 안 푹수 푹수 꼭 읽어봐야 돼. 왜 읽어봐야 되느냐? 말 그대로 풍속의 역사야. 사람의 풍속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야. 유물론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풍습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거기에 보면. 그게 그만큼 혁명이 일어나도 그걸 바꾸기 어려운 게 인간 몸에 배있는 습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일단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준 넓은 의미에서의 그 계몽주의가 준 이성의 원칙들을 새기고 있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랬을 때 몽테스키의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항목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 도표를 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법의 정신이에요. 법의 정신. 근데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법의 정신 원서 제목이 나오죠. 불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맨 앞에 보면은 The L'Esprit de Loi 했어요. 법의 정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정신 L'Esprit 예, 누가 지금 읽었는데 나 발음 안 좋으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레스프리 들루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요거 요렇게만 써서 에스프리죠. 에스프리 이게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더 스피릿 오브 더 로우죠.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독일어로 가이스트 요 단어들이 나오면 스피릿 가이스트 에스프리 이 단어들이 나오면 이걸 바디에 대립되는 의미에서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네? 정신, 육체에 대립되는 의미에서 바디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뇌에서 만드는 이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인문학 공부를 하러 모였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인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인문 정신은 대립되는 바디가 없죠. 공동체 정신, 민족 정신, 협동 정신, 조직 정신, 그죠? 이런 것들은 대립되는 것은 여기 그것에 대응하는 바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 가령 내가 저기 뭐야 석중군에게 자네 요즘에 인문학 정신이 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스님 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럴 때 그 정신이라고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뭐가 있잖아요. 그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것들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하고 달라요, 마인드하고. 마인드는 바디하고 짝 개념이고, 스피릿, 가이스트, 에스프리, 이거는 그것 자체로 짝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법의 정신이랄 때, 에스프리, 이거는 바로 그거는 거예요, 법.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 민법, 뭐 형법, 이런 법이 아니라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라는 의미에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에가 여기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로서의 또는 궁극적인 규칙으로, 규범으로서의 법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거기 도표가, 이 도표와 이 도표에 이어지는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봅시다. 국가의 정신, 그 국가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물질적, 정신적 원인의 국가의 정신. 그 국가라고 하는 말 있죠. 그걸 국민이라고 고쳐 적으세요. 국민이라고. 국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 가운데 있는데, 이 법의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국민 정신이에요, 국민 정신. 두 번째가 왼쪽에 있는 자연법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밑에 있는 정체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실정법에서 법의 정신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렇죠? 그 화살표를 갖다 바꾸세요. 거꾸로. 거꾸로 바꾸세요. 지금 어디 바꿨나 봐야지. 잘 바꿨어요. 벌써 바꾸고 오셨어? 집에서? 아니, 여기 와서 바꾸셨어? 예. 네. 바꾸세요. 그러면 뭐냐면, 법의 정신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정신, 자연법, 정체의 원리가 법의 정신을 형성해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법의 정신은 실정법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내가 화살표를 딱 바꾸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특정 국민들의 또는 특정 국가의 법은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내려면 무엇을 살펴보면 되겠을까? 자네 다시 말해봐. ROTC답지 않은 탁월한 대답이. 실정법을 탐구하면. 어떻게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뭐 이게 학군단, 학생 문사교육단에서 몽테스키를 과외하나? 아니,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실정법에서 현연한, 그 정신이 현연한다고 설명하셨어. 내가 그랬어? 내가 안 했던 말을. 맞아요. 실정법으로 법의 정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정법을 잘 살펴보면 법의 정신을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법의 정신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정신, 자연법, 정체의 원리, 이 세 가지가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법의 정신은 실정법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실정법을 살펴보면 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요 도표를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자연법은 말고 국민정신하고 정체의 원리는 그 배후에 물질, 그것을 만들어내는 물질적, 정신적 원인이 있고 또 정체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 우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따 다시 살펴보겠는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 세 가지, 국민정신, 자연법, 정치의 원리, 각각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정법으로 드러난 것을 자유라고 하는, 이게 영국의 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런데 자연법은 인간의 생물적 본능과 사회적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이거부터. 그러니까 몽테스키에가 어떤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걸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이 결론, 몽테스키에 그럼 누구나 다 알아. 최지혜, 몽테스키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봐. 몽테스키에 학교에서 배웠지. 삼권분립. 네? 몽테스키에 그럼 삼권분립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 삼권분립 외워, 다 외워, 그죠? 삼권분립 다 외웠잖아. 이걸 모르네, 이 사람이. 남이 모르는 건 알고 있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구나. 학군단에서 다시 과외를 해요. 몽테스키 그럼 상권분립이야. 애우고 있어 다들. 시험도 봤어. 근데 사실 그거는 안 중요해. 지금 우리가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한 사람 세 명이 조짜가지고 너는 청와대, 너는 저 헌법재판소, 아니면 대법원, 나는 국회였고 상권분립 확실히 합시다. 몽테스키 이거 우리가 1인 시위하러 갈 거 아니잖아. 이거 안 중요해. 지금 안 중요해. 오히려 몽테스키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계몽주의적인 차가운 보편적 이성, 이 시대에 무엇을 고려함으로써 법의 정신이 형성된다고 했고,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렇게 형성된 법의 정신에 의해서 실정법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고려했던 요소들 있죠.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상권분립보다. 그러니까 우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 기본인데, 인간의 생물적 본능과 사회적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자연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썼으니까, 인간의 생물적 본능하고 사회적 본성은 다 똑같죠. 다 똑같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존 노크가 말하던 자연법하고는 아주 달라요. 존 노크의 자연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 안에서의 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존 노크의 자연법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기지, 사기. 그래서 우리가 존사기라고. 존사기 그러면 누가 존나 사기라고 막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건 사기라. 근데 지금 몽테스키가 고려해 법의 정신의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자연법은 생물적 본능과 사회적 본능이에요. 근데 사회적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회를 이루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호 결합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몽테스키의 공부법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 커리큘럼을 가령 몽테스키의 아카데미가 있다. 그러면 제일 1교시에 자연법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몽테스키 아카데미, 법의 정신 아카데미가 있다. 그럼 1교시에 자연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생물학적 본능과 사회적 본성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인 탐구, 이것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책 읽어요? 안 읽죠? 안 돼. 책 읽어요? 읽어? 아니요. 관심 없죠? 생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생물학 공부. 꼭!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에 취미가 없어도, 책을 10권 읽으면 꼭 한 권씩은 과학책을 끼워 넣어야 돼. 과학책을. 정말로 중요한 토대야, 토대. 인간의 생물학적인 토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정신인데 국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실정법에도 이렇게 밑에 바탕에 먹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정법에 있는 먹은 빼고 국민의 정신하고 국민 정신하고 정체의 원리 있잖아요. 요 두 가지는 심리적인 거예요. 국민 정신이나 정체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수학적인 것 같지만 정체의 원리는 뭐냐면 정체, 민주정, 군주정, 전제정 이런 거 있죠? 그걸 움직이는 인간의 정념, 패션, 인간의 정서적인 것, 이것을 갖다가 정체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이성주의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정신은 말 그대로 국민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의 본질은 뭐냐? 그 정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를 정체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법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들이 자연법에 속하고 그 생물학적인 조건, 그 다음에 사람이 군주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체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정신은 뭐냐면 그 위에 보면 물질적, 정신적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물질적, 정신적 원인이라는 게 기후와 토질 이런 것들이에요. 기후, 토질.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 국가, 국민 국가의 법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일단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기후 조건, 토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계몽주의자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토질이나 기후 고려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편적인 이성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보편적 이성주의자들이고, 몽테스키에는 나라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마다 법의 정신이 다르다. 그 법의 정신이 다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나 국민정신 때문이고, 국민정신은 기후나 토질 같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봐야 된다 해서 인류학적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훨씬 설득력이 있지, 이 사람이. 사실은. 인류학적 상대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6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법의 정신의 나머지 부분, 즉 14편에서 31편까지는 주로 이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의 국민정신을 비롯한 각 나라의 고유조건인데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 뭐냐면 기후, 토양, 상업, 화폐, 인구, 정신적 요인인 풍습, 종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특히나 기후, 토양, 인구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감안해야 될 사항인데, 이 122페이지로 가보세요. 이 책에 목차가 있는 부분.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목차는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른다 해도 제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법과 풍토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인간은 풍토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이제 남방민족이지니 모순성적 성격.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유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토를 고려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그 다음에 딱 두 장을 더 넘겨보면은 126페이지에 보면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 형성 원리의 관계에서의 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민의 일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장 좋은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 일반 정신. 요게 아까 그 도표에서 보던 바로 그 국민 정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 이거 딱 알았죠? 뭐뭐라고? 자, 말해봐. 자네. 나처럼 머리 묶은 사람 말해봐. 머리 긴 사람 항상 경계해야 돼. 뭐?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세 가지? 국민정신, 자연법, 정치의 원리. 안 돼. 틀렸어. 자연법부터 말해야 돼. 어? 중요한 걸 먼저 말하는. 다시. 자연법, 국민정신, 정치의 원리. 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법의 정신은 실정법으로 드러난다. 그죠? 네, 실정법으로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법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27페이지를 펴세요. 27페이지. 자연법. 거기 우리 마음속에 창조자의 관념을 새겨주고 우리를 신에게로 인도하는 그 법은 자연법의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에 의해 자연법 중 첫 번째 법이 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지식을 갖는다기보다 오히려 인식 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시작됐어요. 근데 넘겨보면 다섯 번째 줄에 홉스가 인간은 서로 정복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서 합리적이 않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배와 통치의 관념 매우 복잡하고 또 다른 많은 관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갖는 관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지금 몽테스키에가 이걸 쓰면서 토마스 홉스를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마스 홉스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싸움박질을 벌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지배와 통치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한 다음에 같이 가질 수 있는 거다. 있어? 몽테스키는 벌써 이제 요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을, 영국의 이론들을 일단 딱 제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인간은 자신이 열등하고 약하다는 감정에 의해서 육체적 필요의 감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랬어요. 먹을 것. 이게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건 뭐냐면 인간은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실정법도 넘어서는 초합법적 법인데 두 번째 것은 뭐냐? 두 번째 자연법은 뭐냐? 인간은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을 갖는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할 때 그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자연법주의자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그대로 살아라. 너는 몽테스키 1단계다. 이렇게 딱.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상우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나? 네. 왜 그래? 먹어야 살아. 알아. 먹어야 살아. 그래, 그게 자연법이야. 내 말은 집착하냐고. 집착은 안 해? 그래. 집착 안 하니까 삐쭉 말랐겠지? 세 번째가, 29페이지 위에 보면, 양성이 항상 서로를 부르는 이 자연적인 갈망이 세 번째 자연법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서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갈망하는 거 있잖아? 갈망해? 강준영 갈망해? 갈망만 하고 있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 3단계 자연법에서 좌절하고, 아무 국민 정신이고 뭐 정치 원리가 없어. 거기서 계속 막 이렇게 소개팅만 질창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야. 얼마 안 했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 소개팅 어찌 됐노? 이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아, 그랬어? 아,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실패한 후 네. 공부를 계속. 그렇지. 갈망이 좌절이 공부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상훈도 갈망 하나? 상호 갈망 하나? 아, 이 갈망은 또 이게 우리가 군인들이 갈망의 왕들 아니야? 갈망 왕들. 이봐, ROTC들 또 미팅하고 그래? 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A 대학의 ROTC가 B 대학의 ROTC. 아니,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 교차 미팅 하나? 남자들끼리. 해? 아, 요즘에는 아주 그렇게 커밍아웃들을 하는구나. 어, 좋아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그치? 이게 이제 세 번째 갈망이, 이제 세 번째 상호 갈망이 바로 세 번째 자연법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삶을 살려는 욕구가 네 번째 자연법을 이룬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말을 그냥 하나의 일종의 원리처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합법적이다. 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 공동체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법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 가지는 통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먹는 것을 찾는다. 세 번째가 남자와 여자 서로 사이에 갈망이 있다. 네 번째가 사회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있다. 요거. 그렇죠? 요 네 가지가 일단 자연법의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자연법이야. 근데 요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럼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법의 정신을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연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송상엽 얘기해봐. 지난번에 레포트 아주 잘 썼던데 이번에 대답을 못하면 지난번에 베리굿 준 거 취소야. 네 번째 거. 왜 중요하지? 사회적 삶을 살려는 욕구가 중요하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상호갈망,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이 몽테스키에가 자연법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사회성을 향해서 점차로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딱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 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요. 텍스트 읽으면서 막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 딱 정리만 해. 이렇게만 딱. 사회적인 상태로 향해가는 것을 몽테스키에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은 자연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은 거의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삶을 살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본성적으로 사회적 삶을 살려는 성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군 얘기해봐. 반사회적 인간들은.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기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거기서 태어나기 전에는 단둘이 무인도에서 아빠, 엄마, 나 이렇게만 있다면야. 어? 그렇다면, 그러게. 아니면 전자발찌를.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누구지? 저 양반 이름. 황동민 씨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반사회적 인간들이. 왜 생겨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최초로 겪게 되는 사회가 가족이잖아. 인간은 내가 삼중구조로 돼 있어. 좌뇌와 우뇌 이런 거 안 중요해. 뭐 나는 좌뇌가 덜 떨어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안 돼. 그렇다 해서 수포 가서 맨날 거슴도 잘못 받아와? 알아서 다 해줘. 안 되면 배치장사 계산기라도 들고 다니면서 두드리면 돼. 자네가 발달 못해갖고 논리적이 못하다. 논리적이 못해가지고 맨날 6콘센트 치러서 못 갈아타나? 다 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간은 오스트랄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봐. 오스트랄로 피데쿠스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앞머리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전두엽이거든. 피데쿠스는 이게 없어. 이게 이제 추상적 사유로 하는 능력이에요. 추상적 사유로 하는 능력이야.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은 검시하는 의사들 중에 여자 의사가 있어. 그 여자 의사가 인터뷰한 게 신동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유영철 있잖아요. 유영철이 시체를 절단해서 묻었잖아요, 땅에다. 자기가 해부 전문 의사들이잖아. 그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 그걸 보고. 그냥, 재크 나이프,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탁 정리를 해놨다는 거지. 힘줄이 이런 데를. 그 사람은, 대학의 해부학 전문 교수. 하루에도 꼭 한두 번씩 이 해부를 하는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로 탁월한 해부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게. 그 추상적인 사유 능력이 발전한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좌뇌가 굉장히 발전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욕망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요 욕망과 요 대뇌를 연결해 주는 요 여기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남들은 울고 있는데 혼자 웃게 되는 웃는 놈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반사회적 인간이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탄생하고 이게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잔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잔혹. 거기 보면 대량 살인 사건 있죠. 연쇄살인범이 언제부터 생겼? 물론 몽골 기병이 뭐 유럽을 하면서 이렇게 뭐 10만 명을 땅에 묻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혼자서 연쇄 살인하는 거 있잖아요. 연쇄 살인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산업혁명의 절정기부터 생겨났어.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족이 해체됐어요. 즉 태어난 아이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 통제되는 감정과 대뇌의 연결고리를 갖다 해주는 요 훈련이 안 되잖아. 그럼 반사회적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생물학 책을 읽어라. 이런 걸 꼭 읽어야 돼. 그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물적 구조야. 인간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 태어나서 인간은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죠.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반드시 돌이 될 때까지, 걸을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 그 상황에서 계속 자기 감정을 뿜어냈다가 뿜어낸 감정을 철회되기도 하고 격려받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격려받지 못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뿜었다가 욕 먹고 야단 맞고 엄마의 표정을 보고 이게 엄마의 표정을 보고 엄마가 싫어하는 듯 하면은 안 하지. 그게 사회성을 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실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살려면 욕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훈련되는 거라.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법의 정신에서 그 다음에 고려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거겠죠. 그죠? 33페이지를 펴세요. 정체의 본질 그랬어요. 정체는 세 가지가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정체의 본질인데 이 세 가지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군주정이 뭐고 공화정이 뭐고 전제정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체의 본질은 정체의 본질이라는 건 구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펴보면, 정체의 원리가 있어요, 정체의 원리. 48페이지. 습관에 대해서 생각난 게 말하는데, 혀를 날름거리는 습관이 혹시 있는 사람들 고치세요. 물론, 그렇게 혀를 날름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 고치세요. 물론 그런 버릇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고쳐야 돼.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그 파충류 같이 연결식장이나 이런 데서도 날름거리게 된다고. 이거 하지 마. 응? 나봐, 건호 나봐. 임마 웃지 말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물론 그렇게 되고. 깜짝 놀라서 유튜브에서 보고. 자, 정체의 본질은 그러니까 군주정, 공화정, 전제정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원리가 뭐냐? 이제 정체의 원리가 뭐냐? 이게 봐요. 이제 48페이지 설명이 있어. 48페이지 설명이. 자, 창현군 읽어 보자. 이제까지 우리는 각 정체의 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했다. 이제는 그것의 원리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각 정체의 본질과 원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본질이란 정체로 하여금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조라는 말이에요. 정체의 본질은 구조. 그 다음에 원리란? 원리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전자는 정체의 고유한 구조이고 후자는 정체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의 정념이다. 예, 정체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의 정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군주정, 공화정, 전제정 알아. 그러면 이제 정체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의 정념은 뭔가? 그게 바로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정체의 원리. 그래서 민주정체의 원리 3장에 보면 이제 민주정체의 원리가 있고 4장에 보면 이제 귀족정체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주정체의 원리, 전제정체의 원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민주정체의 원리는 덕성이고 그 다음에 귀족정체의 원리는 절제이고 전제정치의 원리는 공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가 사회문화 시험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지.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치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정념. 그러면 사실은 로크나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통치론의 로크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려할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58페이지에 보면 전제정체의 원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은 앞에 두 개의 설명을 다 함께 번에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좋지. 공화정체에서는 덕성이, 군주정체에서는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얘기야. 전제주의,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을 펴나가려면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자극하고 공포에 호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여기서 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으며 명예는 위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정치를 이겨내는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뭐냐? 공포를 극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몽테스키가 한 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아도 명예는 위험하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국가 체제가 흔들려. 그럼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저 먹을 거에 집착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두려움에 둘둘 떨면서 굶어 죽진 않을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전제주의정을 전제정을 갖다 이끌어가는데 아주 충실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덕성, 명예, 공포가 필요하다. 그런데 몽테스키에가 이 특정한 정체를 설명할 때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는 점, 요 점을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거기 이것에 관한 해설 부분을 잠깐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에 있어요. 101페이지. 전제정치의 원리는 공포다. 이제 이거 번역자의 해설이죠. 근데 거기 탁 넘겨보면 102페이지로 가면 전제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존 본능과 친족에 대한 사랑을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잔인한 짓과 고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와 대립한다. 폭군은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듯 법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에가 마키아벨리를 가혹하게 공격한 이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마키아벨리가 폭군과 군주 사이의 차이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한다. 오로지 전제정치 속에서만 필요한 원리들을 군주들의 위대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군주들에게 부여한 것은 마키아벨리 망상이다. 더구나 이 원리들은 군주정체 속에서는 불필요하고 위험하며 더욱이 실행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따르면 군주는 인민들이 자신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군주가 가장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멸을 받아서도 안 되고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적당히 갖게 해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몽테스키에는 인민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심어주는 것은 전제정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키아벨리, 네가 군주는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예만 있으면 충분하다.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몽테스키에가 적어도 홉스하고 마키아벨리는 읽었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죠.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에가 근대 정치 철학을 읽어나가면서 나름대로 내놓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합시다. 네, 잠깐만요.